이것은 러시아 말로 숫자 3을 뜻합니다. 또 혁명 전에 러시아에서 널리 쓰인 그 삼두마차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눈 덮인 벌판에 달리는 이 트로이카. 우리는 영화 속에서 만나곤 했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남정임, 윤정희, 문희. 이 세 명의 여배우를 한때 트로이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 세 사람이 우리 영화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유명을 달리했고 한 사람은 남편을 따라서 외국에 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자신의 반쪽을 여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바람과 서리는 트로이카를 끌던 세 마리의 말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네요. 그것은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연세대 불문과 3학년이라고 하신 허은자 씨. 아랑드렁의 푸른 눈과 지중해 그리고 라스트의 충격적인 반전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죠.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테마, 플라잉 솔레이어, 니니로소의 트럼펫 연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지낼 때는 그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오히려 싫어지기까지 한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형이 왠지 아주 보고 싶은데요. 한 달 후면 늠름한 군인이 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형과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모든 고3 학생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강원도 명주 주문진에서 오상진 학생, 상계동의 상현 씨도 이 시간에 테이블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광주 서구 광천동의 이종혁 학생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전주 완산에서 김의숙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친구 혜미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리는 곡이에요. 영화 전쟁과 평화 중에서 나타샤의 월츠입니다. 영화 전쟁과 평화 중에서 나타샤의 월츠였습니다. 이 밤의 분위기를 아주 경쾌하게 만들어준 곡이었죠. 그런데 제가 경쾌한 소식, 좀 더 경쾌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저희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선물 얘기인데요. 8월 말에 시사회 일정이 잡혀있는 파시 얘기입니다. 마리오 반 피버스 감독의 조금 독특한 흑인들이 나오는 웨스턴 무비죠. 8월 17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을 해서 그 400분에게 각각 두 장씩 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소름밤 지금쯤 수안보에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이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다는 서울 방배 이동의 최은성 양.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 애니오 모리콘의 음악이었습니다. 자신의 환자였던 소녀가 죽어가는데도 무력하기만 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미국인 의사 맥스는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자기 찾기 여행을 떠나지요. 원래 좀 이기적인 젊은이였던 맥스는 캘커타의 빈민촌인 기쁨의 도시에서 차츰 현실과 인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영화가 기획될 당시에 이 멋진 청년 맥스에게 미국의 흥행 배우인 패트릭 스웨이스가 캐스팅되니까 영화 관계자들은 좀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합니다. 패트릭 스웨이스가 춤도 추지 않고 액션도 없으며 더구나 특수 효과 하나 없는 고전적인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무리라는 얘기죠. 하지만 정작 패트릭 본인은 노 개런티라도 그래도 좋으니 이 역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패트릭 스웨이스가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무성했는데요. 사실은 그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리차드 기어처럼 동양의 선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요. 명상 또 동양 무예 등에도 아마추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죠. 오늘은 이 패트릭 스웨이즈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신 양천구 신월 4동의 박은신 씨 듣고 계시죠? 자, 그가 건강한 사나이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 작품이죠. 로드하우스 중에서 로드하우스 블루스 들어보죠. 원래는 그룹 도어스의 노래였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제프 헬리 밴드의 노래로 삽입됐죠. 자, 들어볼까요? 로드하우스 중에서 제프 힐리 밴드가 노래를 부른 로드하우스 블루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이주홍 씨, 대전 동구 가양이동의 고대우 씨,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의 이지연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패트릭 스웨이즈 하면은 우선은 터프하고 도시적인 냄새를 풍기는 강한 남자의 이미지, 이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프란시스코 폴라 감독의 아웃사이더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빈민가 청년의 모습, 또 방금 음악을 들으신 로드하우스에서의 강렬한 액션, 또 로브로와 함께 출연한 영블러드의 그 아이사키 선수. 80년대의 패트릭 스웨이즈는 이처럼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글쎄요, 말하자면 연기 숙련이 덜 된 아마추어 배우였죠. 그런데 이런 역할들만이 주어진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패트릭의 재능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패트릭은 발레 댄서 출신입니다. 또 프로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을 만큼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배우들이 우글대는 헐리우드에서도 패트릭만큼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또 유연한 몸매를 지닌 배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1952년에 태어났는데요. 유명한 발레 안무가였던 어머니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엘리엇 펠드 발레단의 그 댄서로 활약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대학 시절 축구 경기에서 얻은 무릎 부상이 재발한 탓입니다. 그 뒤 좌절을 딛고 패트릭이 선택한 새로운 삶, 바로 영화배우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춤솜씨가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영화죠. Dirty Dancing 중에서 됐습니다. Bill Medley, Jennifer Hunt의 노래 The Time of My Life. Now I have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Because I have the time of my life, and I owe it all to you.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now I finally found someone to stand by me. Yeah! had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this I swear, way. It's the truth. And I hope it Dirty Dancing 중에서 The Time of My Life, Bill Medley, Jennifer Once의 노래였습니다. 케네디의 등장과 함께 구시대와 작별을 구하던 변화의 시대, 1963년. 17살 난 소녀 베이비는 가족과 함께 캐스킬 휴양지에 옵니다. 부자들의 휴양지인 이곳에는 남녀 댄서들이 휴양객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베이비는 어느 날 우연히 이 댄서들의 숙소에 들렀다가 그들이 땀을 흘리며 온몸으로 추워대는 더티 댄싱의 마력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댄스 교사인 자니의 춤솜씨는 일품이었죠. 자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이비 같은 부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남자였죠. 이 두 남녀의 사랑이 화면을 꽉 채운 그 화려한 춤과 함께 관객들을 아주 사로잡은 영화였죠. 특히 이 영화는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크게 히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패트릭 자신이 부른 그 노래도 끼어 있었죠. 이처럼 한 영화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 패트릭 스웨이즈는 이 영화 덕분에 엘비스 프레슬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보죠. She's like the wind. She's like the wind through my tree. Rides the night next to me. She leads me through moonlight, only to burn me with the sun. She's taking my heart, but she doesn't know what she's done. Feel her breath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And all I see is a young old man with only a dream. Am I just fooling myself that she'll stop the pain? Living without her, I go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정말 노래를 잘하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운동도 잘하고 이제 연기만 잘하면 뭐 만능 배우가 되겠네요. 영화 속에서 그가 직접 부른 노래 She's Like the Wind이었습니다. Dirty Dancing 이 영화 하나로 패트릭 스웨이즈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지만 이 스타의 자리는 그에게 꽤 큰 마음의 동요를 가져다 주죠. 이상하게 자신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것 때문에 패트릭은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됩니다. 헐리우드의 다른 많은 배우들처럼 그 역시 성공 뒤에 오는 허무함, 이 때문이었겠죠. 알코올 중독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되던 그가 자신을 이기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내 리사의 영향이 컸었다고 해요. 패트릭은 자신처럼 댄서이자 배우인 아내 리사와 소문난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이미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녀와 결혼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다닐 정도로 아내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패트릭이 좌절이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장본인이 바로 아내 리사였죠. 그들이 살고 있는 목장집에는요. 댄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가끔씩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새벽까지 쉬지 않고 춤을 춘다고 해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썩 괜찮은 것 같죠? 자,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 이처럼 패트릭의 모든 것이 스며있는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영화 사랑과 영혼, 고스트 중에서 연주로 들으신 Unchained Melody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스트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곳에서 헤매는 그런 영화인데요. 당시에 미국의 모든 대작 영화들을 누르고 90년도 흥행 1위를 차지했었죠. 아마 단순한 러브스토리에 코미디, SF, 추리 이렇게 온갖 장르를 섞어넣어서 미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슬픔보다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 이후에 패트릭 스웨이시는 지금까지 이 영화의 속편을 제의받고 있는데요. 출연은 기정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가 앞으로 사실 출연하고 싶은 작품은 아라비아의 로렌스나 마지막 황제 같은 역사물, 아니면 그냥 보통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꽤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과 함께 일했던 리차드 기어가 무척 부러웠다는 그는 마틴 스콜세지나 올리버 스톤 그리고 베르톨루치 감독과 같은 사회파 거장들과 작품을 하고 싶다고 아주 강력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해진 패트릭 스웨이즈이니만큼 조만간 그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죠? 커누 리브스와 함께 공연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이 아주 매력적인 악당의 보스로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인 커누 리브스를 눌렀던 바로 폭풍 속으로 포인트 브레이크 중에서 한 곡 듣죠. 콘크리트 블론드의 노래 I Want You. 아 오늘이 배우 에드워드 펄롱의 생일이라고 두 분이나 그 축하 엽서를 또 축하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대구 서구 내당 4동의 이보나 양, 또 충남 서산 동문 32동의 남윤미 씨. 자, 남윤미 씨의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중에서 콘크리트 블론드의 노래 I Want You였습니다. 오늘 전철 안에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 감은 듯한 그 푸시시한 머리. 아,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밉던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별 얘기를 다 했으니 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 1동의 강수정 씨가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 옛날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 셜브루의 우산 중에서 마뉴엘의 연주와 노래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의 김창섭 씨 듣고 계시죠? I'll wait for you. 'Ti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Night winds blow up the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아이라호 중에서 캐틀콜 늘 듣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드셨죠? 오늘은 에밀 해리스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곡 이전에 들려드린 쉘브의 우산은요 대구 남구 봉덕 3동의 장재동 씨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나팔수 선화라는 이름을 가진 분께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죠. 마뉴엘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신 I'll Wait For You 그 전에 들려드렸습니다. 대전 중구 중촌동의 김명옥 씨. 언니가 하루는 뭐 재밌는 비디오 없니 하는 거예요. 인어공주 얘기를 했더니 만화영화 그거 애들 보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애 보고 밥만 한다지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완강한 저의 권유에 빌려다 보게 됐어요. 근데 언니가요 조카에도 밀치고 보는 거예요. 깔깔 웃으면서 그날 저녁밥 하는 것도 있는 바람에 형부한테 아주 혼났답니다 하면서 인어공주의 중에서 노래를 한 곡 신청해 주셨네요. 역시 대전에서 이재철 씨는요 자 정부관, 한비탑, 대전관, 시도관, 한국 IBM관, 우주탐험관, 소재관, 대공연장, 꿈돌이 동산, 엑스포 브릿지 이런 말을 편지지에 가득 적어주셨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대전 엑스포를 홍보회에 오셨는데요. 역시 인어공주 중에서 한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6동의 조상현 씨도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고요. 하이텔로 정릉에 사시는 현숙 씨 또 보충수업이냐 휴가냐로 목화 고민 중이라고 하신 대구의 광석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인어공주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들으면서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Part of you.